백두산물 백산수 매일매일 먹어요. 건강 생각하니까 백산수만 먹지요. 가족 생각하니까 백산수만 먹지요. 농심 백두산 백산수.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선정한 오늘의 숫자는 1.25%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다시 내렸죠. 0.25%포인트를 인하해서 연 1.25%로 사상 최저 수준이 됐습니다. 4명의 신임 금통위원들은 역시 비둘기파였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새로 금통위원이 된 지 두 달 만에 다들 만장일치로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노무라 같은 외국의 투자은행들은 내년 1분기까지 한 번 또는 두 번 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만으로는 한국의 경기를 돌리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인 모양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정부가 재정을 더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하던데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나 정부의 재정정책은 경제로 치면 일종의 마중물 같은 겁니다. 펌프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물을 부어주는 거죠. 다만 이것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령 있게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야지 잘못하면 쇳소리만 나고 물은 잘 나오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붓고 있는 마중물이 우리 경제를 촉촉히 좀 적셔주길 기대하겠고요. 우리 경제 주체들도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투자와 소비를 해봐야겠습니다. 다 죽어가던 미국 경제도 저렇게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월 10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며칠 전에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고요. 요즘 산업은행이 시끌시끌한데 산업은행에 예금을 해서 돈을 맡기고 있는데 혹시 제 돈은 괜찮습니까? 라는 청취자분의 질문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요. 이 기준금리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요즘 자세하게 좀 공부해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정부가 며칠 전에 기업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대 11조 원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라는 걸 만들기로 했는데요. 이게 어떤 거고 이번에 자본을 확충받게 되는 우리나라 국책은행들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깊이 있는 경제 해설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대한경제연구소 김동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십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라는 예. 게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국책은행이라는 게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을 얘기하는 건데 이들 은행들이 왜 조선해운 같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한테 대출 많이 해주고 보증해주다가 부실이 많아졌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적자가 날 거고요. 회사도 왜 적자가 많아져서 자본금을 까먹게 되면 증자를 해야 되잖아요. 주주들이 돈 더 채워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더구나 은행은 이른바 공공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이 자기자본 비율 밑으로 가게 되면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증자를 하세요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고객의 피해를 미리 좀 막아보자는 의미에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들 은행은요, 정부가 대주주잖아요. 국책은행이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가 알아서 증자 즉 자본 확충을 내야 되는데 이 돈을 과연 누가 낼 거며 또 얼만큼 내야 될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번에 정부가 일종의 펀드를 만들어서 증자에 참여키로 한 겁니다. 그래서 국책은행 자본 확충 펀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개는 어떤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그 회사의 주주들이 종잣돈을 더 내야 되면 그냥 주주들끼리 모여서 자 주머니에 있는 돈 얼마씩 털어냅시다. 그래서 그렇죠. 하는 게 정상인데 이번에도 정부가 대주주면 정부 돈으로 그냥 증자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중간에 펀드라는 게 왜 들어가죠? 예, 원론적으로 뭐 그렇게 하면 가장 간단한데 예. 그런데 정부 돈이라는 건 국민 세금이잖아요. 이 세금은 한 해 살림살이 즉 정부 예산으로 딱 쓸 만큼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국책은행 증자한다고 세금 더 걷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상 빚을 내야 되는데 이 빚을 낸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 즉 추가 경정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국회 승인 사항이거든요. 네. 절차가 오래 걸리고 지금 여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인받기도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반기에도 이 구조조정 산업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해서 이들 국책은행의 자본을 늘리는 건 마냥 미룰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요. 예. 그래서 정부가 아이디어를 낸 게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낼 수가 있으니까 한국은행에서 좀 출연을 좀 해다오 이렇게 요구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행도 일종의 정부 기관이니까 한국은행이 찍은 돈으로 그 정부가 돈을 넣어야 되는 국채은행들한테 직접 출자를 한 겁니까? 아니면 한국은행한테 돈을 빌려서? 빌려오는 거예요. 아, 예. 자본확충펀드에 10조라는 돈을 한국은행에서 빌려주는 형태를 띠는 건데 정부 출자기관이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게 돼 있어요. 실제로 정부가 보증을 서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한국은행은 그러니까 빌려주기만 한다? 예. 예. 원래는 한국은행에서 직접 이들 국채은행한테 출자를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건데 한국은행이 이거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행 법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러려면 하는 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 법을 바꾸는 거니까 당연히 또 국회를 가야 되잖아요. 이게 한국은행이 내세운 표면적인 거절의 이유인데 사실은 출자를 하면 사실상 영원히 이 돈 못 받게 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돈 떼기 싫으니까 나는 대출로 가겠다. 네. 그것도 정부 보증을 세워서 하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린 거죠. 여기다 이제 한국은행 혼자서 이 펀드 다 만드는 것도 좀 이상하다. 정부도 나서라. 그래서 정부가 현물 출자 방식으로 이들 국채은행한테 1조를 따로 투자해 주기로 하고요. 자본확충 펀드에도 기업은행을 통해서 1조를 또 내기로 한 겁니다. 한국은행이 펀드에다가 돈을 낸 건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투자한 게 아니라 대출해 준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펀드에다 돈을 넣을 때는 그건 반드시 투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행이 펀드에다 돈을 넣었는데 그건 왜 대출이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예. 기업은행을 통해서 예,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대출이죠. 아. 한국은행이 기업은행에 10조를 대출해 주면 예. 이 돈을 그대로 기업은행이 이 펀드에 재대출을 해 주는 거예요. 네.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원본 날릴까 봐 아까 말씀드린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는 거고요. 기업은행이 안 갚을까 봐? 그렇죠. 예. 하는 법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 즉 대출 업무는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딱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표면적으로는 법을 하나도 위배하지 않는 그런 구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기업은행이 이번에 저 산업은행에 증자를 하게 되는 거네요. 네, 일종의 도관은행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통로 역할을 해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11조 원은 바로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금고로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두 은행, 국채은행한테 얼마의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뽑아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선해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규모를 대충 한 5조에서 8조 정도 보는데 이게 더 커질 수도 있고요. 또 잠재적인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철강, 건설, 화학 쪽에서 추가 손실이 날 것에 대비해서 여유 있게 11조 규모로 펀드를 만든 거고요. 예. 그렇다고 당장 이 돈을 다 빼쓰는 건 아니고요. 왜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이 있잖아요. 한도 설정을 딱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뺏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캐피탈 콜 방식이라 이렇게 예. 얘기하죠.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돈이 구멍이 날 것 같으니까 일단 돈을 만들어 놓고 네. 구멍 날 때마다 넣기 위해서 준비를 일단 출동 준비를 해놓는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정말 돈이 필요해지면 이제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증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도 일반적인 증자 형태가 아니고요. 조건부 자본증권이라고 흔히 코코본드라고 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걸 이제 매입하게 됩니다. 펀드에서. 이제 코코본드라는 게 컨틴지언트 컨버터블 본드라고 좀 어렵긴 한데 비상 상황이 되면 컨버터블 그러니까 자본으로 전환되는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네, 뜻인가요? 주식으로 예, 이제 예. 바꿔주는 건데 예. 경영이 잘 되면 이자 받고 원금 돌려받는 채권이 되는 거고 경영이 안 좋아져서 비상 상황이 되면 아예 원금과 이자 안 줘도 되고요. 주식으로 확 바꿔지는 거거든요. 일종의 인질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이제 국제결제은행에서 보면 자본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번 자본확충 펀드에서는 이 코코본드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그래야만 한국은행이 10조란 돈을 아,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 채권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행은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찍어서 파는 코코본드를 샀다가 네. 이 일이 아무 일 문제 없이 끝나면 그 코코본드의 만기가 되면 10조 원을 다시 돌려받을 거고. 그렇죠. 이자와 함께.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그대로 한국은행한테 돌려주면 이제 없었던 일이 된 건데 아주 좋은 상황이죠. 네. 중간에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그 돈이 출자되기 시작하면 예. 기업은행은 그 돈 결국 못 받을 거고 예. 그러면 그거 다시 한국은행에 못 갚을 거고 그럼 이제 신용보증기금에서 한국은행에 돈을 돌려줘라 이런 그렇죠. 구조가 되겠군요. 예. 아. 결국은 돈 찍어서 그냥 공급을 해준 거랑 큰 그림에서는 그런 설명도 많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게 세금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정부가 직접 출자하는 1조는 뭐 현물이건 현금이 됐건 정부 돈이니까 원천은 우리 국민 세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출연한 10조는 사실 발권력을 동원하는 거니까 세금하고는 직접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보증 위해서 보증을 서는데 이게 부실화되면 또 국민 부담으로 오지 않습니까? 예. 또 기업은행에서는 1조도 기업은행도 정부가 대주주니까 국민 돈이라고 봐야 되죠. 어쨌든 부실화가 되면 이렇게 안 돼야 되겠지만 부실화가 되면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국책은행 특히 산업은행이라고 하는 곳이 뭐라는 데인데 이렇게 기업들 구조조정 얘기만 나오면 꼭 등장해서 여기서 돈을 빌려줬다가 떼였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겁니까? 뭐 하는 은행이죠? 예, 54년도에 설립됐는데요.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 사실 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산업화 초기에 민간 자본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외자를 도입해서 대규모 산업에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때 정부가 직접 보증을 쓸 수가 없으니까 정부가 주인인 은행을 만들어서 이 산업은행이 보증을 서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이라는 게 대부분 이 산업은행에서 보증 서서 외자 도입하고 공장 짓고 하다 보니까 이 산업은행이 대기업을 잘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외자 도입 말고 정책적으로 필요한데 또 유명하다 싶은 데다가 직접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IMF 때처럼 우리 대기업들이 어려워지니까 이거 그냥 두면 우리 산업 전반이 다 힘들어질 것 같고 정책적으로 뭔가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싶은 곳에 산업은행이 일종의 총대를 메게 된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STX 조선 같은 조선산업에 이렇게 물려 들어가게 된 배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보기에 이 기업은 돈을 좀 지원만 해주면 잘 살 것 같은데 예. 시중에서 은행들은 잘 돈을 안 빌려주고 그러니까 그럼 정부가 돈 빌려줄게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만들었던 예. 기관이라는 뜻이네요. 네. 취지는 듣고 보니 좋은 것 같은데 왜 요즘 비난을 받는 겁니까? 그래서 일부에서 뭐 조선해운의 시중은행들 미리 다 빠져나왔는데 왜 산업은행만 그냥 있다가 부실을 키웠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는데 그건 보기에 따라서 조금 사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이 정책금융기관이 비 올 때 우산 뺐냐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비난은. 이렇게 계속 빌려주면 방만하다는 얘기를 듣고 예. 안 빌려주면 왜 비 오는데 우산 뺐느냐. 그런데 그렇죠. 이제 다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왜 좋은 그 좋았던 호황기에 안 팔고 깔고 뭉개고 있었냐 이런 얘기죠. 팔아서 회수를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예. 그런데 이제 산업은행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상황을 산업은행 단위에서 결정을 하냐. 정부가 결정해주면 산업은행은 수행하는 기관이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엊그저께 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은 네. 윗선에서 다 결정한 거지 뭐 나는 들러리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사실 산업은행 직원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임명직으로 산업은행장 가서 이런 걸 잘해보라고 한 건데 이 정도 되면 사실 그런 얘기할 건 아니고 직을 걸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직원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네. 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많은 산업은행 사람들이 또 관리회사에 재취업하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했다는 거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이번에 자본도 국민의 부담으로 더 들어가고 하는 차제에 산업은행이라든지 국책은행의 구조를 좀 바꾸는 노력은 동시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어요. 이게 정부가 보기에 돈을 좀 집어넣으면 살아날 것 같은데 집어넣는 건지 아니면 보기에 어려울 것 같은데도 일단은 내 임기 안에는 큰 일 없게 만들기 위해서 돈을 넣는 건지는 이건 뭐 저 가슴을 열어보기 전에 네. 모르는 건데 그걸 알아서 하세요라고 맡겨놨다면 구조적으로 정권이 바뀌고 계속 달라지더라도 반복되는 일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좀 하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뭐 산업은행에 대한 자율성 문제가 이제 그 대두될 텐데요. 사실상 정책금융이라는 게 정책적으로 금융을 하겠다는 어떤 한계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산업은행의 조직 자체가 굉장히 방만하다는 데는 동의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정부에서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뗐다 붙였다 또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사람들도 더 많이 늘게 된 거고 무엇보다도 이 자회사도 아닌 이 관리회사의 재취업은 분명히 금지시켜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관리 인원으로 나가는 것까지는 괜찮죠. 그건 그런데 퇴임 임원을 거기로 보냈다가 리타이어하는 사람들을 보장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되고. 보낼 거면 현직 임원. 현직에 있는 부장이나 차장을 보냈다가 잘하면 승진시켜서 다시 데려와야죠. 예. 알겠습니다. 산업은행장을 국민의 투표로 뽑을 수도 없고 참. 대한경제연구소 김동환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애청자입니다. 조선산업에 산업은행 자금이 많이 몰려있고 향후 구조조정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예정이라는데 산업은행에 5천만 원 이상 적금한 사람들은 안전할까요? 친절한 경제에서 알려주세요. 네, 산업은행이 조선해운업체에 돈 빌려줬다가 크게 떼일 가능성이 있어서 자본 확충을 해야 되게 됐다라는 얘기를 조금 전에 김동완 소장과 얘기를 나눴는데 청취자 권경륜 씨가 그럼 산업은행에 5천만 원 이상 예금해 놓은 사람은 이거 지금부터 좀 불안한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 이론적으로만 보면 산업은행이 망하고 문 닫으면 5천만 원 넘는 돈은 다 못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산업은행이 망할 일은 없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셨죠?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등에 돈 많이 빌려줬다가 돈 못 돌려받을 위기에 처하니까 한국은행이 돈을 찍고 정부가 국민들 세금으로 산업은행의 빈 금고를 채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어떤 저축은행이 대우조선에 돈 빌려줬다가 똑같은 상황 발생했으면 아마 그 저축은행은 문 닫았을 겁니다.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그 은행의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은행의 대주주가 모자라는 돈을 채워넣게 되어 있는데요. 저축은행들은 대주주가 주로 개인들이니까 그 대주주 개인이 돈이 없으면 은행이 문을 닫는 건데 산업은행은 대주주가 대한민국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대한민국 정부가 모자라는 돈을 채워넣으면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돈 떨어질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면 돈을 찍어서라도 채워넣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대주주인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우체국 등등은 사실은 망할 염려는 없으니까 굳이 5천만 원 이하로 쪼개 넣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정말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안전하냐 이렇게 물으시면 정말 하늘이 두 쪽 난다는 희박한 확률이긴 하지만 나중에 몇 년 후에 또 산업은행이 이번처럼 어려워졌을 때 국민 여론이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돈 채워넣는 걸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은행 문 닫으라고 해라 이제 이렇게요. 그러면 보통 저축은행처럼 문을 닫게 만들어야 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이번 일 때문에 예금 맡긴 걸 불안해하실 필요까지 없겠습니다. 어떤 은행이든지 돈을 잘못 빌려줬다가 떼이면 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아마 산업은행이 돈을 함부로 빌려줬던 이유 중에는 사실 그 누구의 돈도 아니고 그냥 나랏돈이다라는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키움증권의 홍춘욱 이코노미스트를 전화로 연결해서 기준금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차근차근 기초부터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상품의 가격이라고 하는 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하니까 정부가 이 빵은 얼마 받아라, 저 가구는 얼마 받아라 이렇게 가격을 결정하는 건 안 좋다고 배웠는데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의 가격이 바로 금리인데 이 금리는 정부에서 다들 정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정하니까 네. 왜 금리는 정부가 올려라 내려라 그러죠? 시장에서 결정될 수도 있을 텐데. 네,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국고채 시장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국고채 시장이라든가 회사채 시장 같은 곳은 시장의 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간 금리 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은행과 B은행이 거래를 할 때 은행들끼리 서로 단기자금을 주고받는 시장. 이걸 예. 이제 저희들은 단기자금 시장 그러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루나 일주일짜리의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은행들끼리 서로 조금씩 이렇게 주식 그 어떤 담보를 맡기거나 채권을 갖다 담보를 해서 또는 신용을 기초로 해서 계속 돈을 빌리는 시장이 있는데 네. 이 시장의 금리가 바로 기준금리, 정책금리의 목표가 되는 시장입니다. 그거는 시중에서 은행들끼리 알아서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는 거죠. 아, 정부가 선수로 뛰면서 그 금리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한다? 예, 그 선수라는 표현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선수죠.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책금리가 1.25%였는데 어떤 은행이 되게 마음이 급해서 지금 돈이 좀 없어서 1.5%의 자금을 조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 이때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가지고 시장에 돈을 많이 공급해 주는 겁니다. 많이 빌려줄게. 금리 떨어뜨리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정부 목표 금리 수준 1.25% 수준까지 금리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돈 빌려주는 걸 중단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시장. 그게 바로 정책금리의 시장이고요. 이런 정책금리에 대한 시장도 원래는 자유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손에 맡겨져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랬었는데 이제 이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18세기 말 영국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냐면 비일비재하게 은행들 시장 내에서 역시 비슷하게 패닉과 또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는 순간들이 가끔씩 불안하니까 자기들 돈이니까 겁나면 못 빌려주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은행 간 금리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거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하루짜리 뭐 금리가 정부 정책 금리보다 훨씬 더 높게 거래되고 그런 시장들이 벌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은행이 자주 망해버린 겁니다. 예. 은행들이 망한다라는 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평생을 읽어놓은 자산들을 우리나라 국민 같은 경우는 전체 예금에 들어가 있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60%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은행이 망해서 못 찾는다. 그러면 끔찍한 고통이 될 것이고 읽어에 그냥 이 평생을 읽어놓은 자산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선수를 직접 뛰어야 되겠다 내가. 그런 판단을 내리고 중앙은행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했다는 뜻이네요. 예, 거기다 이제 또 하나 더 추가적인 제도가 하나 더 있었던 게 예금보험. 5천만 원까지는 우리가 네. 은행이 어떻게 좀 잘못되더라도 예금을 보호해주는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강화된 측면도 또 좀 있다고 알겠습니다. 그게 나라에서 금리를 결정하게 된 동기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보면 0.25%포인트씩 올리고 내리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0.3%포인트를 올리고 내릴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은행, 저 의사가 약을 줄 때는 두 알 드세요, 두 알 반 드세요. 그때그때 조절하는데 예. 이건 꼭 그렇게 0.25%포인트씩만 올리고 내리라는 게 무슨 법으로 있어요? 아닙니다. 채권 시장이 너무 오래된 시장이라 그렇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예. 300년 내지 400년 정도부터 영국이나 네덜란드 중심으로 채권이 거래됐었는데 그때 유럽에서는 십진법으로 잘 보급이 안 돼 있었대요. 그래서 네. 채권 가격을 예를 들어서 100과 8분의 1, 100과 4분의 1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됐었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0.125 또는 0.25 단위로 금리가 거래되는 경우들이 잦았다고 하네요. 그게 그때부터 습관이 됐다? 예, 그래서 습관이 됐고 또 특히 세계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준, 미국 중앙은행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금리를 또 0.25, 0.5, 또 0.75 이런 식으로 이런 단위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는 전 세계 다른 은행들도 이런 전통들을 그냥 뭐 나쁠 알겠습니다. 거 없네 하며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예를 들면 기준금리를 이번에 올리고 이번에 내린 거라 뭐 또 올릴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은행들은 그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요 네. 그냥 한국은행이 호루라기 불면 바로 딱 뭐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예금하는 돈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어떤 원리로 그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둘 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호루라기 신호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다만 호루라기 신호에 따라 조정을 하되 조정폭은 은행들 사정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1.25%로 금리를 내렸잖아요. 예. 그렇는데 어떤 은행이 최근에 예금이 좀 안 들어와요. 뭐 어떤 이유든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은행이 자금이 좀 필요한데 예금금리가 이 수준에서는 우리가 예금을 많이 못 받겠구나 싶을 때는 예. 1.4%를 제시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은행들이 알아서 결정한다. 그런 작은 폭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테두리는 정부 정책금리에 따라 결정되지만 예. 세세한 금리 또는 상품 간에 있어서의 구색 측면에선 은행들마다 전략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금리 내렸다는데 대출금리는 빨리빨리 안 내려갑니까?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시차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들의 경쟁력 또는 마케팅 전략 등등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시간은 한 뭐 3, 40초밖에 없는데 좋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기준금리가 언제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하한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존재합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0%까지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도 제로금리가?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즉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사이즈는 좀 작은 뭐 이스라엘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 제로금리 정책들을 얼마든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제로금리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물론 그 찜찜한 마음은 있는 건 동의합니다만 예. 적어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그게 꼭 정해진 기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오늘은 기준금리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까지고요. 주말 아침에는 8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죠.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